I'm going to show you some objects, and then you can show me where they are.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Show me where the envelope is. 봉투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봉투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Show me where the key is. 열쇠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Show me where the razor is. 면도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면도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Show me where the glass is. 컵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컵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Show me where the pencil is. 연필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연필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Show me where the phone is. 전화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전화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Show me where the watch is. 시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시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Show me where the scissors are. 가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가위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Show me where the comb is. 빗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빗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Show me where the glasses are.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보세요.